그래도 그렇게 우리 시작됐나봐. 처음엔 사랑일 거라고 꿈에도 몰랐는데 그게 사랑일 줄야. 심장이 막 자꾸만 두근두근 거리고 날 보면 미소만 흐르고 네 맘도 모르게 날 사랑하게 된 거야. 넌 내게 반했어 반했어. 달콤한 내 사랑에 녹아버렸어. 넌 내게 반했어 반했어. 환호란 내 눈빛에 취해버려. Go back.